하루의 끝쯤 내 위로 쓰러져 잠들기는 좀 아쉬워. 감았던 눈을 살포시 다시 또 시작된 my teenage dream. 어느새 내 몸이 새가든 듯 내게도 없이 떠올라. 전부 다 작아진 집 it's like a dark. 바람의 소리 my favorite song.